주최의 핵 강국의 비용을 만천하에 과시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지지해서 기르기즈스탄 알람당과 봄아프리카 운동 우간다 전국 집행위원회가 14일과 1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